할렐루야. 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호흡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다니엘서는 조금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부분에서는 포로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중에서도 특별히 다니엘을 중심으로 역사를 다루고 있는데, 뒷부분에서는 예언들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언어도 한 가지 언어로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세 가지 언어로 쓰였습니다. 앞부분은, 제일 가장 앞부분은 히브리어로, 중간은 그 당시 세계 공용어였던 아람어로, 그리고 마지막은 다시 히브리어로 쓰였습니다. 우리가 앞부분에 역사를 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압니다. 내용도 쉽고 또 흥미진진하고 어려서부터 많이 들은 내용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뒤쪽의 예언 부분은 우리가 잘 모르죠. 내용도 어렵고 굉장히 상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앞부분에서 다니엘이 왕이 꾼 꿈을 맞추고 해석하는 놀라운 능력을 보이는데, 뒷부분에서는 예언을 받고 그것을 해석하지 못하고 근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대조적이죠. 우리는 이런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더욱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앞부분에서는 다니엘이라는 한 사람의 믿음이 굉장히 강조되어져서 나타나지만, 그가 놀라운 능력으로 꿈을 맞추고 해석하지만 결국 그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고 하나님께서 해석을 주지 않으시면 다니엘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결국 다니엘도 우리와 같이 평범한 사람이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다니엘 가운데, 평범한 다니엘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할 때, 다니엘과 같은 또 더 놀라운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벌어질 줄 믿습니다. 다니엘서 7장과 8장은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7장에서 이제 한 환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데 그 환상을 다니엘이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8장에 한 번 더 새로운 환상을 주심으로써 그 뜻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1절 말씀. 나 다니엘에게 처음으로 환상이 나타난 후 벨사살 왕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던 해에 다시 환상이 나타났습니다. 처음 다니엘이 환상을 본 후로 지금 이제 3년이 또 지났습니다. 다니엘은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습니다. 바벨론은 여전히 건재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이 아니라 한참 더 뒤에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 보여주십니다. 실제적으로 다니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다니엘이 죽은 후에 벌어질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이 지금 처한 너무나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보여주지 않으시고 먼 미래의 일들을 그것도 반복적으로 보여주셨을까요? 말씀을 보면서 그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2절과 3절 말씀. 나는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었으며 을레 강가에서 환상을 보았습니다. 내가 눈을 들어보니 강가에 두 개의 긴 뿔을 가진 숫양이 서 있었습니다. 긴 두 뿔 가운데 한 뿔이 다른 뿔보다 더 길었고 그 긴 뿔이 나중에 돋은 것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지금 엘람 지방의 수산성에 있습니다. 그런데 환상 속에서는 을레 강가에 있었습니다. 그곳에 두 뿔을 가진 숫양이 있었습니다. 내일 본문에서 이 환상의 뜻에 대해서 나오지만 동물들은 이 당시 세상을 지배하던 나라 그리고 왕을 뜻하고, 뿔은 권력을 상징합니다. 나라를 다스리던 사람을 상징하는 것이죠. 한 나라를 두 사람의 권력자가 다스리고 있었고 두 번째 권력자가 더 권력이 세졌고 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4절 말씀. 내가 보니까 그 숫양이 뿔로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들이받는데 어떤 짐승도 그 숫양을 당하지 못하고 그 손에서 구할 수 없었습니다. 그 숫양은 무엇이든지 자기 좋을 대로 했으며 점점 더 강해졌습니다. 자, 이제 그 숫양이 점점 자신의 힘을 키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을 정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힘이 너무 세서 아무도 막을 존재가 없었습니다. 5절 말씀. 내가 이 생각에 빠져 있는 가운데 갑자기 숫 염소 한 마리가 서쪽에서 나와서 땅을 디디지도 않고 온 세상을 누비고 다녔습니다. 그 숫 염소의 두 눈 사이에는 눈에 띄게 큰 뿔이 하나 있었습니다. 자, 이제 다니엘이 그 숫 양에 대한 환상을 보면서 도대체 이게 뭘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사이에 서쪽에서 숫 염소가 한 마리 나타납니다. 그런데 얼마나 빨리 달리는지 땅이 땅에 발이 닿지도 않고 달렸습니다. 이 염소 또한 뿔이 하나 있었는데 그 뿔이 굉장히 눈에 정말 크게 띄일 정도로 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6절과 7절 말씀. 이 숫 염소가 성난 모습으로 두 뿔 달린 숫 양, 곧 내가 강가에서 본 그 숫 양을 들이받았다. 내가 보니 그 숫 염소가 숫 양을 공격하여 숫 양의 두 뿔을 부러뜨렸다. 숫 양은 숫 염소를 막을 힘이 없었다. 숫 염소가 숫 양을 땅에 넘어뜨리더니 발로 짓밟았다. 아무도 그 숫 양을 숫 염소에게서 구해내지 못했다. 온 세상을 휘젓고 다니던 숫 양이 이제 서쪽에서 나타난 숫 염소에게 공격을 받습니다. 그리고는 무너져 버립니다. 두 뿔이 다 부러지고 이제는 땅에 짓밟혀 버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러더니 숫 염소 또한 숫 양이 갔던 길을 그대로 걸어갑니다. 점점 더 강해지고 교만해지고 그 뿔이 꺾입니다. 8절 말씀. 그 후 숫 염소는 점점 강해졌습니다. 힘이 세질 대로 세지더니 그 큰 뿔이 부러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뚜렷한 네 개의 뿔이 돋아 네 방향으로 자랐습니다. 그런데 그 네 뿔 중에서 하나의 뿔이 이스라엘을 향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고 제사를 없애고 성소를 무너뜨리고 진리인 말씀을 땅에 던져버렸습니다. 9절에서 12절 말씀. 그러다가 그중 하나에서 다시 작은 뿔 하나가 자라났다. 그 뿔은 남쪽과 동쪽과 아름다운 유다 땅을 향해 크게 뻗어나갔다. 그 작은 뿔이 하늘에 닿을 만큼 자라나더니 하늘 군사들 중에서 몇 명을 땅에 떨어뜨려 짓밟았다. 심지어 그 뿔이 하늘의 군대 사령관에게 대항할 정도까지 되어서 주께 날마다 드리던 제사마저 못하게 하고 주께 예배드리던 전마저 헐어버렸다. 그 뿔 때문에 하나님을 반역하는 일이 일어났고 백성들은 날마다 드리던 제사를 멈추었으며 진리는 땅에 내던져졌다. 그 뿔은 하는 일마다 다 성공했다. 9절의 영화로운 땅, 이 아름다운 땅은 이스라엘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거하는 땅이면서 또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고 하나님께 예배가 드려지는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숫 염소의 한 뿔이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그 군대를 무너뜨리고 하늘의 군대 사령관, 즉 제사장들을 뜻합니다. 제사장들을 대적하게 되었습니다.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하고 성소를 헐어버렸습니다. 숫 염소의 이 뿔은 그리스 제국의 안티오쿠스 4세를 뜻한다고 합니다. 상징합니다. 그는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고 성전을 헐고 토라, 즉 하나님의 말씀을 불태웠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것을 소유하는 것조차 법으로 막아버렸습니다. 그런데 참 놀랍게도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가 이렇게 악을 행했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모든 일이 형통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충격적이죠. 이렇게 악을 행했는데 하나님을 대적했는데 형통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무능하신 것이 아닙니다. 능력이 없으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구원할 힘이 없으신 것이 아닙니다. 선하신 계획을 위해서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13절과 14절 말씀. 나는 거룩한 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또 다른 거룩한 분이 그 거룩한 분에게 여쭈었습니다. 이 환상에 나타난 일이 언제까지 계속되겠습니까? 날마다 드리던 제사를 못 드리고 멸망당할 죄를 범하며 성전이 흘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짓밟히는 일들이 언제까지 계속되겠습니까? 천사가 내게 말했습니다. 그날까지 2300일이 걸리며 그때는 성전이 깨끗해질 것이다. 이 대화는 천사들의 대화이지만 사실상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이 볼 수 없는 먼 미래를 보여주시고 그 미래에 대해서 깨달을 수 없는 다니엘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 너무나도 무서운 일들이 도대체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지 모든 문제와 답을 다 알려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사실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압제당하고 제사가 멈춰지고 이런 것들을 허락하실까? 왜 보고만 계실까? 왜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먼 미래를 보여주고 계실까? 선뜻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이 이 환상이 다니엘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시대와 상황을 뛰어넘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심지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의미가 있습니다. 세상의 흥망성쇠는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다니엘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바라보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미국과 한국이 타락하는 것을 보며 다시금 미국과 한국에 부흥이 일어나는 것을 간절히 바라듯이 다니엘 또한 이스라엘의 회복을 놓고 기도하였을 것입니다. 그가 이스라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이스라엘 쪽을 향하여 날마다 기도했던 것을 보면 그가 얼마나 이스라엘의 회복을 간절히 사모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 단순히 이스라엘의 회복에 있는 것만이 아니라 그 이상에 있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또 미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으면 결국 한국과 미국이 아무리 부흥하고 다시 회복하고 회개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죄악된 역사가 또다시 반복되고 또다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다니엘도 동일하게 이스라엘이 회복된다 할지라도 회복되는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었지만 그 후에 또다시 이스라엘에 더 무서운 일들이 벌어질 것이라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그의 마음에 잠시 동안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져야 되는지 이해되지 않고 언제까지 이런 일이 있어야 되는지 받아들일 수 없었지만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더 사모하게 하신 것입니다. 한국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고 미국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고 이스라엘이 다니엘을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진정한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눈을 열어 그 사실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저와 여러분의 눈을 열어 깨닫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짧게 볼 때에는 코로나만 생각해도 같은 결론을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를 굉장히 두려워하지만 이것이 지나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구원은 완성되지 않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어떠한 일들이 또 벌어질지 모르고 사실 정확히 따지자면 코로나로 죽는 사람보다 다른 것들로 죽는 인원이 훨씬 더 많습니다. 차사고로 죽을 확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오늘도 차를 타고 이렇게 교회에 나왔죠. 우리는 정말 이 세상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들려지고 보여지는 것들보다 보여지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 세상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것을 간절히 사모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안전과 혜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해야 하고 하나님의 나라 외에는 참된 소망이 없다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은 악했다가도 회개하고 회개했다가도 다시 악해집니다.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무너질 때가 있고 교만할 때가 있고 다시 회개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부흥을 날마다 사모하지만 진정한 부흥이 와서 미국이 정말 수십 년 전처럼 혹은 100년 전에 부흥이 임했던 것처럼 이 땅에 다시 부흥이 임한다 할지라도 오늘 본문에서 숫 염소가 교만해지는 것이 훨씬 더 빠른 시간 안에 교만해졌듯이 훨씬 더 짧은 구절 가운데 그 모든 것을 다루고 있듯이 세상의 죄악은 더욱더 빠르게 다시 원상태로 돌아갈 것입니다. 더 악해질 것입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계속해서 회복과 회개의 역사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온전한 구원, 저 천국을 사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같은 내용으로 두 번의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반복되는 역사 속에서 그 무엇으로도 해결될 수 없는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다니엘도 구약의 모든 조상들도 예수님의 오심을 간절히 사모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삶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면 영원한 구원은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또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으로서 주님을 기다려야 됩니다. 주님을 사모해야 됩니다. 주님이 없이는 우리의 삶에 진정한 구원이 없다는 것을 늘 기억하며 이 땅이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 그 주님,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날마다 사모하고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합시다. 오늘도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봅시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우리의 구원은 완성되어질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평안하고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그것에서 감사하지만 다시 오실 주님 때문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고 구원을 완성할 것을 아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합니다. 주님, 임하시옵소서. 우리는 눈앞에 닥쳐진 것들만 바라보며 미래를 예측하지 못합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과 정말 먼 미래를 볼 수 없는 이 제한된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는 말씀을 통하여 먼 미래를 보게 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함으로써 이 땅 가운데서 두려워하고 혹은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소망을 두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